Fuck이나 사가지가 있는 건가 봬. 진짜 몰라서 묻는 건지 왜 이렇게 심려고 또 말이 걸지. 쌓이는 문자들은 내게 뭔지 모두 잘못 찾은 번지 난 물속으로 번지. Why can't you understand me? 몇 번을 설명했니. 내 맘속엔 아직 한 사람만이 살고 있으니. I don't wanna waste my time. 난 내가 싫어서가 아니야. 오빠가 못나서가 아니에요. 딴 사람이어서 안 되는 거예요. 나 지금 잠수 중이야. 상태 메시지 좀 봐줘. 까만 불안경 껴서 또 내가 보이지 않아. 이건 내 산소통이야. 숨 막히니까 비켜줘. 나 지금 잠수 중이야. 나 지금 잠수 중이야. 풍덩 빠지고 싶어 너희들이 없는 바다로. 풍덩 빠지고 싶어 너희들이 없는 바다로. 풍덩 빠지고 싶어 너희들이 없는 바다로. 풍덩 빠지고 싶어 나 다시 그대 품속.